있는지 미소 내려간 이야기 끝은 알았던 단단단 널 불러봐 또 내게 되물어봐 내 안엔 온통 넌넌나 바람이 흐르듯 내 등을 밀어서 어디론가 떠밀려가 내게서만 통양기는 마치 벚꽃이 되어 핀 곳 한 가지 약속할 게 겨우 넘어가도 너란 잎을 떨어뜨리지 않아 All around the world I'll be searching for So 내가 지켜낼게 Hey 평생 너로 채워줘 my echo 마지막까지도 함께 with you With you I'm with you 'Cause we always